내겐 현실보다 중요한 건 아니었나 봐. 걱정했던 그리움 분주했던 내 하루에 조금씩 미뤄지다가 어느새 난 이별한 적 있었나. 오늘 바빴던 하루 집에 돌아가는 길 왠지 난 익은 온도와 하늘 피곤함까지 이런 날은 기댔지. 그날의 푸념까지도 모든 걸 들어주었던 그 한 사람 갑자기 떠올랐어. 가슴 먹먹 답답해. 이제와 뭘 어떡해. 왠지 너무 쉽게 견딘다 했어. 너무 보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멍하니 그대 이름 불러볼 뿐. 눈물이 주룩주룩 나의 뺨을 지나서 몇 점 차이.